HUBS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 척척 박사도 척척 석사도 심지어 척척 학사도 아닌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임세윤입니다. 오시는 길은 어떠셨나요? 거기 모자 쓰신 학우분 뭐라고요? 아, 요즘 너무 건조하다고요? 맞아요. 아, 저기 귀여운 블라우스를 입은 학우분도 하실 말씀이 있나 본데요? 뭐라고요? 아, 맞아요. 요즘 미세먼지가 엄청나죠? 어디서든 보이던 남산타워가 안 보일 지경이라니까요. 건조한 날씨와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코도 찡 아프고 목도 칼칼하죠. 저는 이런 황사 시즌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달콤한 음료를 먹는 건데요. 초코 스무디가 될 수도 있고 바닐라 라떼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고소한 휘핑크림을 싹 올려서 먹는다는 겁니다. 크림을 입안 가득 넣고 행복을 느끼다가 목으로 넘기면 특유의 기름진 질감이 칼칼한 목을 보호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휘핑크림을 먹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아이콘의 취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 저격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 산다리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가는 발목 아래 운동화와 정색 스키니진의 완벽한 조화 살짝 큰 듯한 가디건 아래 뚝 떨어진 긴색 머리가 참 좋아 수줍은 눈웃음도 멍 때리는 듯한 모습도 예쁘게만 보이고 가슴이 막 떨려 왜 이제 나타났니 you're my 취향적여 너의 가녀린 미소 나를 보는 눈빛도 흠잡을 데가 없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 perfect 애교 섞인 목소리 가까워지는 눈빛 왜 이제 나타났어 드디어 사랑이 찾았어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 저격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 산다리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Hey girl 잠시 말 좀 모르게 그 가치란 말투는 어디서도 배웠대 You working working spit words like a boss Wonder woman 연습하는 너의 여성 strong 느낌적인 느낌 또 뭔가 매혹적인 눈빛에 매료돼 섬세한 그 속에 또 뭔가 어정쩡한 몸짓 I like it big 너의 가녀린 미소 나를 보는 눈빛도 흠잡을 데가 없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 애교 섞인 목소리 가까워지는 눈이 왜 이제 나타났어 드디어 사랑이 찾아왔어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 저격 난 너를 보면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달린 오늘의 발명품. 네, 오늘도 주제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구두구. 어우, 좋은 기가 느껴지는데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리도구입니다. 어떤 발명품을 설명해드리면 좋을까요? 아, 네,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발명 스토리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저의 힌트를 들으면서 맞춰보실까요? 첫 번째 힌트, 이 발명품은 사용할 때마다 치익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 힌트, 이 물건은 사용하기 전에 꼭 흔들어줘야 하죠. 이 발명품을 사용하면 폭신 달달한 크림을 동글동글 귀엽게 짤 수 있어요. 이 발명품을 활용한 파티 게임도 있어요. 이 발명품을 활용해서 손등에 크림을 짠 다음 손목을 탁 쳐서 크림을 받아먹는 게임이죠. 아, 저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야밤에 달콤한 맛이 땡겨서 까치발로 살금살금 주방으로 나온 다음 냉장고를 쓱 열고 이 발명품을 꺼내곤 입안에 크림을 짜먹은 적도 있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발명품은 블랙핑크의 셧다운.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휘비휘비휘비 바로 휘핑크림 스프레이입니다. 사실 이 제품을 부르는 말이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이름으로 소개할지 고민을 했는데요. 휘핑크림 스프레이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도구를 생산하는 회사 중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바로 레디휘비입니다. 빨간 뚜껑과 동글동글한 폰트의 로고로 대표되는 그 휘핑크림 브랜드인데요. 이 회사의 설립자 에런 버니 래핀이 휘핑크림 스프레이의 발명가입니다. 에런 래핀은 원래 옷을 파는 점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1940년대 초에 식료품을 파는 사람으로 직업을 바꿉니다. 전쟁 중에 저지방 크림과 식물성 크림을 섞은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했죠. 주로 납품했던 사람들은 제빵사들과 다른 일반 고객들이었는데 이들은 이 묽은 크림을 휘핑해서 되직하게 먹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제빵사들은 다양한 빵과 케이크에 크림 토핑을 쉽게 올릴 수 있고 일반 가정 고객들은 폭신하고 부드러운 크림을 펌킨파이, 커피, 핫초코 등 여러 디저트에 올려 먹기 좋았거든요. 이런 고객들의 심리를 알아챈 아이디어 천재 에런 래피는 크림을 납품할 때 가스를 넣어서 휘핑할 수 있는 기계도 함께 줬다고 해요. 그러다 1946년 한 회사가 공기 압력을 이용해 특별한 캔 포장을 세상에 내놓자 에런 래피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다! 이거면 크림을 쉽게 휘핑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그의 특급 효자 발명품 휘핑크림 스프레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칼리 우치즈의 멜팅. a place of worship. I heard you the block and I be the circuit. When I got caught, I hope that you're the verdict. When you're around, my insides turn inverted. My blood starts to rush when I see you dormant. I know you're nearby and I know your purpose. Take one look at you, your heaven's incarnate. What is the spell, baby? Please show some mercy. 어떤 생크림이 이 용기를 통해 나오면 붐! 쫀득한 휘핑크림이 된다니 생크림의 변신은 무죄네요. 이런 변신은 마치 동화 속 마법같이 느껴져서 영화 속에서는 휘핑크림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재밌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는 휘핑크림을 얻기 위해 소를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휘핑크림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휘의 또 다른 의미, 채찍으로 때리다를 이용한 언어 유희죠. 말도 안 되지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설명인데요. 자, 그럼 다시 에런 래핀의 발명 스토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등장한 포장 방식을 적극 이용하고자 마음을 먹은 에런 래핀. 이 새로운 포장 방식은 철제 캔에다가 기체와 액체를 함께 넣고 노즐을 누르면 스프레이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에런은 여기에 아사나 질소와 크림을 넣기로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순해 보이는 용기에서 대체 어떻게 그토록 큰 부피의 크림이 짜질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 척척 대학생이 그 원리까지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노즐을 누르면 캔에 들어있던 아사나 질소와 달콤한 크림이 만나게 되죠. 철제 캔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설탕이 가미된 크림이 휘핑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신선한 휘핑크림을 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여기 현미경을 가져다 놨어요. 눈을 가까이 대보시겠어요? 여기 보이는 생크림은 우유에서 수분을 빼고 유지방을 농축시킨 것인데 이런 유지방의 구조는 물리적인 자극에 약해서 휘핑을 하면 지방 사이에 공기가 주입되고 그러면 유지방끼리 응집하게 된다고 해요. 액체 상태였던 생크림이 용기 안에서 지방이 서로 엉키면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유나의 퍼레이드. 진지한 기분 주인공 같은 이런 착각도 뭐 한 번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전부 알아내어 지금 다 이게 단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네가 내게 온 그날로 부쩍 친절한 이 도시가 날 반겨주는 미국에서는 21세 이하 청소년에게 휘핑크림 충전 카트리지를 판매할 수 없다는데요. 물론 오늘 소개해드릴 레디 휩 같은 종류는 아니고요.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에 끼워서 생크림에 가스를 주입해주는 작은 캡슐이 판매 금지를 당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캡슐에 든 물질인 아산화질소 때문입니다. 이 아산화질소는 휘핏, 해피벌룬, 웃음가스로 불리는 환각물질이에요. 미국의 티네이저들이 마트에서 쉽게 이 충전 카트리지를 구해 환각을 즐기다 보니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금지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최근까지 명동이나 홍대 거리에서 이 해피 벌룬이 공공연하게 거래됐는데요. 2017년에 20대 남성이 해피 벌룬을 흡입한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후로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되고 판매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해피벌룬의 재료인 아산화질소를 과용할 경우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 호흡곤란,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산화질소 중독 위험 때문에 휘핑크림 충전 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됐어요. 환각 증세를 원하세요? 아니, 세상이 허락해준 행복, 휘핑크림이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의 커피 한마디면 되겠지 얼마나 성공할지 세상이랑 내겼어 내게만 보여주던 내 반달 눈웃음 요즘 다시 찍고 다녀는 팬들이 궁금해져 아 그리고 잘난 마셔 마끼아또 알잖아 너 때문에 습관이 된 아메리카노 사귈 땐 이게 무슨 맛인가 싶었었는데 차갑고 뒷맛은 씁쓸한 게 네가 없으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리 girl 이렇게 다들 익숙해져 가는 거라면 후회 만에 불장난을 다시 선택하겠어 나는 우리의 야속하던 약속들 수많던 잘못들과 또 다른 잘못한 너의 말 못할 자의 잘못 맘 볼수록 쓰기만 했던 추억이 담긴 잔 왜 들이키게 되는지 알고 가지만 다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 왜 이리 슬프잖아 Baby baby 그때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tonight 잘 자요 오늘 밤 괜히 이 두 사이 어색한 기름을 흐르던 첫 문자와 첫 통화 기대하던 첫 만남 근데 남의 손도 난 물어 뜯었을까 긴장했어요 디슈넙스 이디 다시 돌아온 디슈넙스 이디 시간 오늘은 이 휘핑크림과 잘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커피의 향긋함은 즐기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것은 싫은 분들 디카페인 원두로 커피를 마시곤 하시죠. 이렇듯 각성효과를 가진 원두에서 마치 악귀를 쫓아내듯 카페인을 빼내고자 하는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이건 역시 저 척척 대학생이 연구해 왔습니다. 독일의 커피 상인 루드빅 로젤리우스는 1903년 커피 원두를 운송하다가 바닷물에 빠뜨리는 실수를 합니다. 바다에 빠진 원두를 겨우 육지로 건져와 커피를 내렸더니 특유의 각성 효과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이를 디카페인 원두로 발전시켰다고 하네요.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근데 내 가슴이 뛰어 이래 왜 사랑에 목매는 건지 어차피 뻔한 감정이잖아 분명 다 알다 믿었지 알고도 빠진 함정인가 봐 나도 모르게 When you call my name 가슴 아프게 내 심장이 쿵쿵 It's like a Polaroid 이번 발명품을 조사하면서 월스트리트의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었는데요. 흔히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공적인 발명가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필요치 않는 것을 추구한다. 실제로 뿌려먹는 크림 통조림 같은 것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필요로 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발명품이 발매되면 사람들은 그것 없이는 살지 못한다. 사치품이라 여겨졌던 것이 졸지에 필수품이 돼버리는 것이다. 저 역시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곧 위대한 발명이라고 믿었는데요. 이 이야기도 맞는 말 같아요. 오늘의 발명품 휘핑크림 스프레이가 슈납스 ED였을 것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너무나 필요한 제품이지만 발매 당시에는 이런 게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참신한 발명품이었겠네요. 저도 척척 대학생으로서 발명의 의의에 대해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기는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임세윤이었습니다.